weather is good, makeup on fleek. Rocking my baddest boots on my way to show off. Swing my hair back, looking right into your face. I'ma cut you off clean, blowing kisses goodbye. Toxic, 달콤했던 말이 이젠 독해. 새까맣게 타버린 맘 아끼고 원해도 답이 없어. No, you get it, so don't play the hypocrite. 방한칸 먼지 쌓인 날 아름답지가 않아. 억지로 몸 울기는 싫어. Okay, run away, run away, run away from me. 겁나면 내가 아끼길 할게. 정글이 넌 말 못하겠다면 You can blame it on me. Run away, run away, run away from me. We ain't shining anymore. 넌 나의 가련 난 주인공. I'll take the ugly part. Run away, run away. Cry babe, that's all that you need. 보기 좋게 끝낼 테니 아무 말 없이 날 떠나가. 한 줌의 미련도 안 남길 테니.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지루해 똑같은 패턴의 싸움에 아픈 감정도 무뎌져. 이게 사랑일 리 없잖아. Feeling so 함께 있는 둘 아리게 바라죠. Everything just fades, nothing less. At the end, 다 바래고 달아. 두 손으로 치려해도.